많은 날들을 하얗게 세웠죠. 남겨진 내 삶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모두 끝내려고 하죠. 참 많은 것이 변해버렸죠. 아주 작은 나의 습관까지도 항상 함께 했던 아주 많은 일들도 이젠 나 혼자 해야죠. 아주 많은